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죠. 비전 나눔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책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 책의 내용,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감명하면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지난번에도 소개했고 또 오늘도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있는 그림을 방향을 좀 바꿨어요.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과 즉 제목들과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가능한 한 기록해 두시고 또 기억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죄와 또 이 세상의 사단의 권력과 싸워나가면서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취하고 또 그 가운데 그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오는 세상에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발붙이는 땅이 이곳이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그래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유혹과 또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적인 전쟁은 사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세계제 2차 대전이 있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이 연합군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나중에 이제 완전한 항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운 그 승리를 얻은 사람이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또 죄와 유혹과 그런 시험들 앞에서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이기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는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마땅히 그 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거든요.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나 보다. 아 이렇게 살아서 소용이 없겠구나. 포기하고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해. 이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되짚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되짚어보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 어디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 신자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이미 와 계신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안 찾아봤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니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 성령의 내주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봤죠. 이 3장 16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3장 16절 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성전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신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진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만드는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구나. 아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아니, 나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재주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희생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나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면 옆에 있는 분도 뭐예요? 성전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성전처럼 보이십니까? 성전처럼 안 보이는 분은요, 자기가 성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 같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성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지 않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형제 사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내주. 내주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고요. 내 삶에 동행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공하는 위치에 있든 내가 가난한 위치에 있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든 내가 그렇지 못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예요. 두 번째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것이 오른쪽 두 번째가 뭐예요? 인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으면은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너희를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에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씨를 뿌리셨잖아요. 그 씨를 뿌려서 뭐가 났습니까? 열매가 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이것은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인격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의 열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인격의 열매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샬롬을 확대해 나가면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샬롬을 맛보면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잘 아시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관계 속에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100% 온전하진 않잖아요. 나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충돌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산 남편도 아내도 왼수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이, 관둬.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에이, 관둬.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싫은 마음을 내가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내가 무슨 신비한 방언을 하고 내가 어떤 그 기적적인 그 치유의 은사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 아니 나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실수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을 때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 자비는 뭐예요? 자비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자비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친절입니다. 친절. 우리 식사를 할 때 줄을 딱 서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 배식하는 또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설거지를 하거나 뒷정리를 하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거나 아니면 친절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발적으로 친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한테 뭐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면, 미운 사람 있으면 누가 친절하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로 막 그냥 화내고 서로 막 그냥 맞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건 뭡니까?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자꾸 배이고 배이면 뭐예요?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그것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양선은 뭡니까? 양선. 양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한 겁니다. 선한 거. 선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선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참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왠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함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원래부터 저 사람은 그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래서 선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사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선함을 나타낸다면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확대되는 거죠.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이런 오래 참음과 선을 행하고 또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샬롬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샬롬이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샬롬이 확대되도록 구호를 외친다고 샬롬이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의 몸과 말로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 본성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를 누르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샬롬이 확대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사람이 보이나 보이지 않느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가 만약에 근로자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고용주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없을 때는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는 겁니다. 보나 보이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 온유한 사람. 모세는 그 온유가 승하였다 그러죠. 온유한 건 뭡니까? 온유는요 그냥 나긋나긋하고 그냥 부드럽고, 그걸 온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강한 겁니다. 부드러운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정말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한가? 자기 주장을 꺾을 정도로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뜻을 펼치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고집하고 싶은데 그것을 꺾고 겸손한 것을 성경은 온유라 그럽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말 그대로 절제죠. 시간을 절제할 수 있고요. 또 뭐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중독과 낭비 속에서 절제하는 것,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삶을 따라서 살면 우리 삶에 뭐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특히 어떤 열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그러면 기쁨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샬롬이 확대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불화와 아픔들이 적어지고 완화되고 거기서 평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깨어진 것들이 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그래요. 또 젊은이들은 뭐 해요? 환상을 봅니다. 또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표현들, 예언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신비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삶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값지게 하신 것을 나도 값지게 하는 겁니까? 이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해서 성공한 사람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값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그 꿈은 뭐예요?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깨어진 삶을 보면, 제 가정 안에서 깨어진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선명하게 알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들이 신앙의 견고한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요, 저는 그 자녀들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 돌아보면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아픔을 겪고 있죠.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면 지금 그 성전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성도, 하나님, 저 부족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내 안에서 내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늘 나만 생각하죠. 나 혼자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나 혼자 어떻게 좀 성공해 보려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한번 좀 다른 사람에게 봐라,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값지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신 사람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허락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꿈꾸게 하시고 이것을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시도록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친구를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삶에 회복되는 것들로 경험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심령, 저 영혼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꿈꾸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세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키우는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멋진 것이 아니라 작고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주차장 청소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표현한 것처럼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멋진 표현을 여러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이 있다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역사회에게 누군가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은 왠지 마음이 쓰여요. 뭔가 해주고 싶어요. 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 있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안에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은사나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그 능력이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일지라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전화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어려운 구역 식구들 또 성도들 살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인식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삶에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꿈꾸게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게 시간이 없고 내가 많은 것들이 없는데 꿈만 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답니다. 꿈을 꾸게 하신답니다.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영아, 너 이런 꿈 꾸지?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이러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랬죠. 너희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서 행하는 분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냥개비 하나도 그거 불 하나 잠깐 키면 어떻게 됩니까? 타다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냥개비도 많이 묶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 안에서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럼에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만 그때 잠시 왔다가 그냥 냉랭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뜨겁든 냉랭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 하나님의 그 꿈을 꾸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제가 2017년 7월 8일에 일기를 쓰면서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매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쓰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자. 조급해하지 말자.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세 당당하라. 두려울 것이 뭐냐? 못할 것이 뭐냐? 아쉬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침묵정진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갈 길을 가자. 가다 보면 열어주실 것이고 걷다 보면 붙여주실 것이다. 성실히 신실하게 행하다 보면 모두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 확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장 4절 7절 신약성경 277쪽 78쪽이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안 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다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랍니까?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는가?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뭘 유익하게 할까요? 누구를 유익하게 할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이란 뭘까요? 공동이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참 다양할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은사가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하는 은사나 또 뭐 이런 은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연적인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손 대접하는 은사. 여러분, 방언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연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그네에게 손 대접을 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섬김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와 대단하네, 그렇게 그 사람을 높이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겁니까? 그걸 자랑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각 부분 부분들이 다양한 그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분 부분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춰나가듯이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 하면은 그것은 무슨 신비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고, 섬기거나 긍휼을 베푸거나 손대접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대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목사가 돼요. 다 무슨 뭐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넌 왜 이거 하냐냐,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릴수록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 할 때 나머지, 지금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또 꿈을 꾸고 또 능력 가운데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